청룡 那那那你那 다를 보며 생각한다. 내가 그리운 마음일까 저도 그리운 마음이니 별을 보며 생각한다 너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자치도 없구려 발자취도 없구려 주께서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 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.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물렁임 이 밤은 다 그곳에 너의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. 아니 아니 앞에 웃고 있는 내가 황홀이